조선노동당 제7사 대회가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각 도당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결의권 대표자들과 발언권 대표자들이 참가했으며, 도당 대표회들에서 추천된 당, 무력,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제1번조선인 축하단과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개회사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배심과 신심도 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짚으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음 없는 충정과 열화 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과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 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항일혁명 투사들과 애국이열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 전우들과 통일애국 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됐다고 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런 승리의 연대였다고 하셨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 정세는 매우 어묵하고 복잡했다고 하시면서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실현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 편히 살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쇄와 압력 제재로 경제 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 놓았다고 하시면서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당주왕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쳤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역사의 폭풍을 맞받아 나아가며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 노선을 휘받들어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심찬 투쟁을 벌였다. 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걸음마다 짚으시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전치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연륜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건설 노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건설되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 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영도 예술을 지닌 불패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임밀한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었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미혼을 창조하고 전례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 김정일 노동기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 제1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 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 당대회에 선물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중요 대상 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 책동을 짚으시고 북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 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측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계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난 경의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 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 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뜻깊은 우리 당 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북강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청무당, 그리고 남조선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 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 그리고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고 당 제7사 대회에 축전과 축하 편지,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 연구 조직들,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 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런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 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하셨습니다. 김용남 동지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대회는 집행부를 선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전체 대표자들과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 동지를 대회 집행부에 높이 모셨습니다. 주석 단위는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해서 집행부 성원들과 지난 기간 당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표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천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조원선 평양지부 대표, 부용욱 제1번 조선인 축하단 단장, 차상보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 단장이 초대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반제민족민주조원선 중앙위원회와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온 데 대해서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천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제 7차 대회 앞으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온 데 대해서 소개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꽁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메이코노동당 전국지도자 등 러시아, 중국, 일본,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에스파냐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정당 단체들, 주체 사상 연구조직들, 각계 인사들, 그리고 주조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 참사단, 외교 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부들이 축전과 축하표온지, 축하 꽃바구니와 선물, 메달, 명예칭호, 상장들을 드린 데 대해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웬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볼스카, 적도기네, 몽골 등 여러 나라의 정당들과 당수들, 친손 및 연대성 단체들, 주체 사상 연구조직들과 각계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표온지,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온 데 대해서 소개되었습니다. 대회는 대회 소기부를 선고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 드리는 축하문을 부용욱 제1번 조선인 축하단 단장과 차상보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 단장이 낭독하고 축기들을 정중히 증정했습니다. 축하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도 따라 애족애국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나라 한민족의 존엄과 용예는 수령의 위대성, 당의 위대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에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고 하면서 반제반리 대결전과 강성국가 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망하신 속에서도 해외교포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육친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전체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어버이 친근한 스승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무궁 번영을 위하여 불패의 강국으로 비용 떨치는 우리 조국의 끊임없는 강성 부흥을 위하여 조국 통일 대업의 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축하문들은 지적했습니다. 대회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보위하는 데서 혁혁한 위군을 세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과 청정의 70일 전투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군을 세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축하 전문들은 영적 투쟁과 헌신적 노력으로 주체혁명협, 선군혁명협의 승리적 존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왔으며 새로운 조선 속도 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노력적 위훈으로 당제 7차 대회를 맞이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전체 장병들의 투쟁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당중앙 뚜닥의 운명의 핏줄을 잇고 당과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며 무비의 용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70일 전투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축하 좋은 분들은 영쪽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 내무군의 전체 장병들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혁명 무력의 존엄과 필승불패의 비용을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며 주책명리업 백두산 대국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과 인민,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과 본분을 영예롭게 완벽하게 수행하리라는 것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뇌에 더욱 굳게 뭉치어 당대위가 제시하는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존엄으로 빛나는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대회 우의정을 승인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청화. 2.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청화. 3.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할 때 대하여. 5.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대회는 첫째 우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청화 보고를 하시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